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나 꿈에서 한참을 설렜던 건지 날 바라보던 그대의 눈빛 잠에서 깨고도 그 모습 선명해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됐었나 잊어버릴까봐 서둘러 겨우 잡은 택시 Take me to the 아저씨 근데 누가 핸드폰을 두고 손 내렸나봐요 잠깐 배경 화면이 꿈에서 봤던 그대네요 아저씨 하계동으로 가주세요 하계동 똑같은 일상에 조금은 지루한 지금 늦어진 시간 탓에 맞춰하는 Goodbye kiss 난인지 오래고 눈에 들어오는가 I'm being to the time 모셔다드릴게 어서 다 오늘 역시 주황색에 올라 올라가는 숫자 에이 그냥 몰라 오늘따라 더 빠르게 달리는 저 말들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Ring ring 익숙한 톤으로 울리는 cellphone 쳐다봤지만 it's not mine yeah. 어쨌건 우연히 배경화면 속 꿈에서 난 그리던 너를 바라본 바로 지금 이 순간 Taxi Take me to the 아저씨 근데 누가 핸드폰을 두고 손 내렸나봐요 잠깐 배경화면이 꿈에서 봤던 그대네 핸드폰을 켰다 놨다 해 내 맘이 왔다 갔다 해 잘되던 눈부터 너 때문에 간당간당해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는 너의 부재중 전화오게 하는 밤 지금 검색 중 이런 내 맘 말란가 몰라 큰일 날지도 몰라 내게 전화 왔을 때 대비에 짜놨던 수많은 에피소드 왔게 될 해피니스 복권 긁는 맘으로 여보세요? Take me to the